조선에서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.4배나 더 많은 천수백 톤의 나무종자를 채취했습니다. 량강도, 자강도, 강원도에서는 실종에 맞게 나무모 생산을 위한 종자 채취에 힘을 넣어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들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. 평양시와 평안남북도, 함경남도들에서도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데 이바지할 종자 채취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